민족의 어버이를 너무도 뜻밖의 일른 대국상을 당한 때로부터 지난 5년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영도자 김종일 동지를 주체의 태양으로 전세만세 받들어 모시려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열화 같은 마음들이 뜨겁게 분출된 숭고한 도덕의리의 5년이었습니다. 어버이 수령님 탄생 백돌설 맞으며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종일 동지의 동상을 만수대 혼독에 높이 모시었습니다. 자강도를 비롯한 각도의 인민들은 자기들의 고장의 절세 위인들의 동상을 정중히 모셨습니다. 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동지의 동상이 조선혁명의 시원이 열린 요소 깊은 성지이며 장군님의 고향군인 삼지연군에 높이 모셔졌으며 김일성 군사종합대학, 인민무력성, 군자혁명사적지, 김일성종합대학, 만경대혁명학원, 국가과학원, 인민보안성 등의 전출명장들의 동상이 정중히 모셔졌습니다. 만수대 창작사에 우리 당과 혁명역사에서 처음으로 위대한 수령님들의 기마동상이 모셔졌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백두산의 오르시오를 비롯한 모자이크 벽화들이 수도 평양의 장대째 언덕과 도시군들, 은파광산 등 각지와 수많은 단위들의 정중히 모셔졌습니다. 백두산 졸세비인들의 불멸의 업적을 전하는 혁명사적비, 현지지도사적비, 표식비들이 단촌재련소, 만경대 학생선연공전, 사리원시 구령남세 전문협동농장을 비롯한 수많은 단위들에 건립되었습니다.